마음이 손짓할때면 옛날을 찾아 옛님을 찾아 이 마음 전하리. 지나간 날이 지나간 일이 운명일지라도 서러운 얼굴 찡그린 얼굴 짓지 않으리. 옛날을 찾아 옛님을 찾아 이 마음 떠나리. 지나간 날이 지나간 일이 운명일지라도 서러운 얼굴 찡그린 얼굴 짓지 않으리. 내 사랑.